난 또 너를 두드리고 있어. 반짝이는 수면 위를 매일 잔잔하게 일렁이는 사이 날 알 수 없는 너를 가만 보면 깊은 그 눈빛이 궁금해지면 괜히 거친 바람처럼 날 너를 헤집어 알아. 하루 종일 넌 비춰 빠짐없이 내 어떤 날씨까지 같이 머리에 불꽃처럼 어지러질 넌 어때 웃지 말고 어감만 보지 말고 인정해봐 real 지금 boom boom trigger Don't you, baby? 괜한 두 잔처럼 Thursday.